별빛에 퍼지는 시계 소리 바람에 들려오는 너를 찾아 everyday 별이 눈 뜰 때 보이는 우리만의 비밀 paradise Snipple, 내게 가는 길을 막지 마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어딜 봐도 빛나 너는 날 비춰줘 you like the moon 구름들이 너를 가려다 볼 수 있게 영원히 eyes on you bling bling 빛이 나는 너로 느껴지니 달콤한 매력이 pop 내 맘에 터지는 shooting star 너와 물들어간 시간 속에서 찾을 거야 늘 기다릴 수 있는 걸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게 나의 두 손을 잡아줘 baby 내 살간 맘에서 비로소 너라는 빛이 물들어가네 조금씩 가까워져 시간은